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위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신분투원 주조 캄보자 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김용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